지친 하늘빛 해는 잠들고 바람이 불면 다 지나가고 있어 꿈에서 깬 듯 다시 새롭게 It's alright 잘 될 거야 착해 마음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I wanna go back to the good times 아 가슴만 나와 가볍게 아무 노래나 들어놓고 너와 춤추고 싶어 네가 그치면 밝은 하늘이 우리 기다리듯 더 좋은 날이 밝아올 거야 겨울 끝에 봄이 와 가는 길 어디는 꽃 필 거야 너보란 다시 It's gonna be alright Come on 웃음을 잃지만 절대로 돌아오겠지 행복하던 그날 그대로 We gonna be okay 비그치고 맑은 날이 올 때 우린 행복해질 거게 언제나 내게 와 손을 잡아 눈물조차 힘이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네 맘대로 멋대로 즐기는 거야 넌 보란 듯이 gonna be alright Come on 다시 자라날 테니 Never give up My treasure Oh, my need is love 걱정 마 한 번도 뜨겁게 웃어봐요 내일이 올 때 빛나는 존재 You're the only one treasure